아가 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산다오. 꼬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싸주셨다는 점심 도시락을 맛있게 드신 다음 꼬마에게 낚시하는 법을 인자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꼬마는 돌아오는 길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지난번 대통령이셨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언젠가 이와 비슷한 꽁트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 꽁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에메코 스트리자 감독의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In the Death Car, 이기팝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감상회가 한밭벌에 생겼다고 대전에서 이강윤 씨가 편지 보내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대전에는 또 여러분이 저희 프로에 사연을 많이 주시는데요. 충남대 영화 서클에 다니시는 고용석 씨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 스크린, 영화 서클 이름이 스크린인가 봐요. 스크린의 93학번 여러분이 개강하고 나서도 모임에 잘 나오라고 꼭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셨네요. 여러분들 잘 나가고 계시죠? 또 충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계신 송대기 씨도 친구들과 음악 같이 듣고 싶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곡은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의 최지영 씨, 그리고 친구 영만이, 태석이, 종욱이, 군섭이, 희상이, 할머님, 부모님, 진우영, 동생 효진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서울 성북구 장위일동의 남선우 학생께도 띄워드립니다. 제가 예전도 아니네요. 한 6개월 전인가요? TV에서 기상캐스터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안 하지만 이런 기상캐스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죠.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 그라운드헉 데이에서 밀 머레이가 아주 괴짜 기상캐스터로 나오고요. 그에 못지않은 아주 아주 이상한 기상캐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LA 스토리에 나오는 스티브 마틴인데요. 그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이 LA 스토리에 삽입된 애니의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On Your Shore.

12살 바기 소년과 고래의 우정을 그린 영화 Free Willy 중에서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스리트의 노래였습니다. 예, Free Willy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보면요, 참 쟁쟁한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도 물론 있고요. 또 그 Keep on Smiling이라는 그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신곡이죠. 이 노래 역시 들어있고요. 방금 들으신 Didn't mean to hurt you, 이 노래도 아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SWV, Sisters with Voices가 노래하는 Right There은 요즘에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있죠. 아주 명곡들만 담겨있는 앨범 같은데요. 자, 오늘 바로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 깐느에서 폐막 영화로 선정됐던 중독된 사랑, 톡식 어페어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이자벨 아자니가 까미오 클레들 이후에 5년 만에 컴백한 작품이라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었죠. 그녀는 이번 영화에서도 그 로댕을 사랑한 까미오 클레들처럼 아주 너무나 심각하고 또 진지한 모습으로 사랑에 몰두합니다. 패션 모델 페네로페는 어느 날 세계적 유명 브랜드인 크리스티안 디올의 탑 모델 자리를 그만둡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동안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데 익숙해져서 교만해진 페네로프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 조르주에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앞에만 서면 그토록 아름답고 자신만만하던 자태는 사라지고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한 여자로서의 페네로프만이 있을 뿐이죠. 서서히 외로움과 불안함에 눈뜨는 페넬로프. 그러던 어느 날 조르지가 갑자기 그녀의 곁을 떠나죠. 그때서야 페넬로프는 자신이 헤어날 길 없는 사랑에 중독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화 중독된 사랑은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열병을 앓듯 치러야 하는 이 열정적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류 감독인 필로멘트 에스포지토의 그 경쾌한 연출 솜씨, 그리고 아자니의 광기어린 연기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음악은요, 이 영화의 음악은 집시의 시간, 또 좀 전에 들으신, 아까 첫 부분에 들으신 아리지나 드림에서 음악을 맡았던 고란 브레고비츠가 역시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제는 국제적인 음악가가 된 모양입니다. 이 프랑스 영화 Toxic Affair에도 음악을 맡고 있으니까요. 자, 이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Innocent Sacrifice, 추악한 희생입니다. 영화 Toxic Affair, 중독된 사랑 중에서 Anderson Sacrifice였습니다. 자, 새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새 영화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이제야 개봉되는 영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영화 브라질, 비디오로는 여인의 음모라고 나왔죠. 이 영화를 만든 테리 길리엄 감독과 로빈 윌리엄스가 호흡을 맞춘 피셔 킹.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한마디로 인간성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잭 루카스, 제프 브리지스는 뉴욕 방송국의 가장 인기 있는 디스크 자키입니다. 그런데 타인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여피족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팬인 한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세상의 속물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다소 이상한 남자의 이 고민에 잭은 별뜻 없이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총으로 쓸어버려야 해. 원래 시니컬한 말투의 잭이지만 이날의 그의 말은 곧 현실로 나타나죠. 전화를 끊은 남자가 기관창으로 어느 고급 식당의 손님들을 난사해버린 겁니다. 이 일로 직장을 잃고 폐인이 되어버린 잭.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신을 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페리, 로빈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페리는 마법의 성배를 찾아다니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잭은 그에게 왠지 마음이 끌리죠. 그러다가 잭은 페리와 관련된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리엄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교감, 즉 감화입니다. 이번 가을에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주 따뜻하게 해줄 영화 피셔 킹은 91년도 LA 비평가협회 선정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을 수상했죠. 가을은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계절, 이렇게 김현승 시인의 무등차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보내주신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의 김정영 씨. 커피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계절에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 따뜻한 이런 영화가 이 계절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피셔 킹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한 곡 띄워드릴게요. 잭 루카스, 이 DJ가요, 방송 중에 한 여자 청취자의 전화를 받고 브렌다 리의 곡을 틀어주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I'm sorry. Hi. Hello. This is about my husband. Yes. Well, he drives me crazy. I'll be talking, and he'll never let me finish a sentence. Mm. He's always finishing. He's always finishing your thoughts. That's awful. It absolutely drives. It drives you crazy, doesn't it? He's a scoundrel. Jack, you've hit the nail on the head. Yeah, somebody ought to hit you on the head. I'm sorry, so sorry that I was such a fool. I didn't know love could be so cruel. Please accept my apology, but love i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Mistakes are part. what's been done. Oh, oh, oh, oh, oh, oh, oh, oh yes. I'm sorry, so sorry. Please accept my apology. But love wa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 패티 김의 초우였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같은 제목의 영화 주제가로 박춘석 씨가 작곡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66년에 제작된 영화 초우가 어제 새로 개봉됐었습니다. 문희 씨와 신성일 씨가 주연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의 내용보다는 영상이 시처럼 아름답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마치 자크드미 감독의 쉘브르의 우산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 그리고 그런 영상으로 여성 관객을 많이 울렸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이유는 그 첫째가 바로 스크린 쿼터제 때문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이었죠. 모든 극장에서는 총 관람일 중에 5분의 2 이상을 한국 영화로 상영해야 한다는 영화 법률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옛 필름들이 다시 등장한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옛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품성 있는 한국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흥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극장을 잡지 못하는 영화들도 꽤 있고, 또 그 영화 때문에 땀 흘린 우리 영화인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극장 문이 좀 더 활짝 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정진우 감독의 초우 말고도 이제껏 몇 번 재상영이 되어왔던 자녀목, 뻐꾸기는 밤에도 우는가 이런 영화들이 한 몇 편 다시 상영할 거라고 하네요. 자, 또 새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능적인 악당 캣우먼으로 지난 여름 우리 곁을 찾아왔던 여배우죠. 미셸 파이퍼를 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려놨던 영화 사랑의 들판 러브필드입니다. 대구에서 서영문 씨가 여러 번 이 미셸 파이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쯤에 한번 영화인을 소개하는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이 영화, 새 영화를 통해서 그녀를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요? 자, 이 작품은 그녀의 이전 출연작과 비교해볼 때 그리 스케일이 큰 대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은 섬세하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미셸 파이퍼로서는 무척 힘든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맡은 역할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삶의 변화를 맡게 되는 가정주부 역입니다. 달라스에 사는 가정주부 미셸은 케네디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도중에 그녀는 한 흑인을 만나게 되죠. 그와 동행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미셸은 그간 자신을 지켜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를 맞게 되죠. 미셸 파이퍼는 흑백 간의 사랑을 다룬 이 영화를 끝낸 뒤에 위너나 라이더를 따돌리고 미남 배우 다니엘 데이로이스와 불륜의 사랑에 빠졌죠. 실제 사건이 아니고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최신작 순수의 시대 Age of Innocence의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Lovefield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한 곡 들어보시죠. Family Album. 조나단 캐플런이 감독하고 제리 골드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러필 중에서 패밀리 앨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경북 경주군 내남면의 손여모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전 중구 유천 이동에서 동생 정빈이와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신 임승빈씨, 충남 홍성군의 석희숙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문성욱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권영희씨, 그리고 구로구 가리봉 1동의 최은희씨, 광주 서구 백운 1동의 한신혜씨, 강남구 역삼 2동의 이명희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입니다. Manhã tão bonita, manhã de um dia feliz que chegou. O sol no céu surgiu e em cada cor brilhou.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não sei se outro dia haverá. É nossa manhã tão bela, final manhã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하이틀로우 신청해 주신 정태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흑인 올페 중에서 마냥 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흑인 올페는 남미를 배경으로 해서 그 남미의 축제 문화가 영화 속에 아주 잘 녹아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 축제의 그 흥겨움과 축제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 흑인 올페의 옛 신화와 어우러진 영화였는데요. 49년도에 만들어진 장곡도의 올페는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회사원과 그 아내를 잃어버린 그 회사원이 거울을 통해서 저승을 다녀오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죠. 올페 역으로는 장마레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 줄리엣 그레코, 이 샹송 가수가 조연으로도 출연했습니다. 또 흑인 올페와 다른 점은 이 영화에서는 죽음의 여신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다는 점이죠. 자, 정태민 씨 조금은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텔로 홍영민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폴 사이먼이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맡고 주연까지 한 영화 원 트릭 폰인데요. 이 영화는 한물간 락스타가 청중의 기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80년도작인 이 영화에는 70년대의 락 가수들, 로리드, 샘 앤 데이브, 러빙 스푼풀 같은 이런 가수들이 찬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트릭 포니 중에서 지오나 들려드립니다. Their dreams away too lightly. They hold them tightly, warm against cold. One more year of traveling round this circuit, then you can work it into gold. They say Joe, he was swallowed by a whale. But I say there's no truth to that tale. I know Joe, he was swallowed by a song. Here's to all the boys who came along, carrying soft guitars and cardboard cases all night long. And do you wonder where those boys have gone? 트릭 포니 중에서 폴 사이먼의 노래 조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 도봉구 미화 구동의 장경선 씨,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오규화 씨, 그리고 하이텔로 단영수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참 하이텔로 저를 누나라고 불러야 되냐고 하시면서 정선교 씨가 신청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먼저 누나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신청곡은요. 바로 왕가위 감독 영화 원제는 몽콕 하모니죠. 열혈 남아 중에서 이몽룡과 왕걸의 노래입니다. 겨울의 온 여인 뚱지 라이더 뉴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How can I let you go? 快去，依旧有重聚。